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천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챔피언스.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February the 11th is Thur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Yes, that's why when you study, you know, don't just try to sit in front of your desk and memorize everything. You need to find a way of enjoying that study time. 그런데 공부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증. 어서 빨리 무엇인가 끝내려고 또는 해내려고 하는 급한 마음이잖아요. Well, you know, the joy of learning is often connected with finishing a certain task. Hurrying does nothing to enhance the achievement of those goals. See, the activity itself can act as a good source of pleasure and joy. 맞습니다. 영어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해내야 된다고 너무 본인을 닥달하거나 채찍질하지 마세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새롭게 익히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바로 the real joy of learning or improving your English. Gotta make it fun.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Okay, we are so ready to enjoy each and every moment. Sure. 네. 첫 번째 노래는요. Well, we can start the program today with a tune from Blondie with Edison. It's called Heart of Glass.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Well, that was a great tune from Blondie, this time featuring Edison, Heart of Glass. Heart of Glass, 좋습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Kim Min-gyun. 김민균 가족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되는 GMP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GMP를 추천해 줬거든요. 영어 실력은 물론 긍정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 만난 지 300일 되는데 그것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균 가족, 여자친구분 성함도 함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300일도 축하드리고, 여자친구분도 본격적으로 GMP가 되셨으니까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and sharing your story with us. 사연 남겨주신 김민균 가족께는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Good Morning Pops 치시고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Join GMP now. 네,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Sure.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요, we've got three ways for you. What are they?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가 있어요. Visit our homepage. Mm-hmm. Number two, download the application called Kong. That's good. 네, 그 다음에 the third one is to listen to podcast. Fantastic. 좋습니다. 그래서 podcast application에서 Good Morning Pops. 그래서 type in Good Morning Pops in Korean. Mm-hmm. 아시겠죠? 한글로 치시면 돼요. Yeah, that's a very good point. So those of you from Korea who are helping your foreign friends listen to the program, you might have to help them and teach them how to do that in 한글. Good Morning Pops. 예, 그래서 한글로 치면 바로 나오니까 꼭 지난 회차도 한번 시간 날 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GMP 예습 시간이죠. Okay, our angel is waiting for us. Here we go.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1억 5천만 GMP 가족들의 열정과 딱 어울리는 알찬 표현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o get us started, number one. He's a big deal. 그는 거물이야. He's a big deal.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당신과 다시 얘기를 나누려 찾아왔어요.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실례합니다만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건가요?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지금 알려드린 표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Thanks a lot, Jaemin. Thank you so much. We'll get to those expressions very soon. 인기 영화 속 대사들을 즐겁게 다시 만나보는 시간, Screen English. Welcome back again to the GMP Movie Theater. Our movie is Ant-Man. 네, 2월의 영화는요, 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New Hero. 바로 Ant-Man, 개미 인간입니다. That is right. 네, 오늘은요, Let's go to pages for today. Let's go, everybody open your books to pages 110, 111. 네, 111페이지에는, What's happening there? Well, again, we do know the story that Hank was the founder of the business, the company. He had a lot of great ideas, but then he brought in that protege who kind of just became a bad guy. Ah, the bad guy's name is Darren Cross. Yes, yes. 네, 맞습니다. 자, 거기에 마이클 더글라스가 핀 박사인데, 그죠? 왼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헨크 박사, 핀 박사죠. 예, 바로 스콧에게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데런 크로스가 예, 바로 이 핀텍의 수장이 된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장면, 예,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화가 영어로 오고 갈지 설렘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아시겠죠? The first round of thrills. Starting tips. He's a big deal. Well, before he was a big deal, he was my assistant.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a son I never had, perhaps... He was brilliant, but as we became close, he began to suspect that I wasn't telling him everything. 네, what did you catch? Several times they mentioned the word deal. Deal, D-E-A-L, 저도 들렸고요. Deal. 네, 그 다음에 뭐 assistant. 오, assistant. 그러니까 뭐 조수였다, 보조를 한다라는 단어도 들렸습니다. Mm-hmm. 네, 그 다음에는 뭐 close. Close. 네, 가까워졌다. Here's a word that Jake you like, brilliant. Brilliant. Oh, that's brilliant. Brilliant. 예, 영국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예, 상상의 날을 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물이에요라고 스카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헨크 얘기하죠. 그가 거물이 되기 전에 내 조수였어. 난 그에게서 뭔가를 보았다고 생각했지. 아마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아들의 모습이랄까? 그는 훌륭했지만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시작했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상상이 되시니까요. 더 잘 들릴 겁니다. 얼마나 더 잘 들릴지 Let's find out how much you can understand. Sound and vocab tips. He's a big deal. Well, before he was a big deal, he was my assistant.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a son I never had, perhaps... He was brilliant, but as we became close, he began to suspect that I wasn't telling him everything. 네, 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는 거물이다. Ooh, he is a big deal. 네, D-E-A-L이 물론 거래라는 뜻도 있지만 네, 구어체에서는 이 big이 들어가서 뒤에 이런 단어가 붙으면 거물이라는 뜻이 많습니다. He's a big deal, he's a big sho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Yeah, we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because sometimes native speakers use this expression sarcastically. If it's positive, wow, that's a big deal. 아. He's a big deal. Wonderful. 맞습니다. Sometimes we, in frustration, we say, huh, I don't care. Big deal. 예. So what?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 그다음에 그걸 말한 사람의 태도, 요걸 잘 파악하시면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가 exactly right. 드러납니다. Well, this is a very positive expression today. 아. He's a big deal. 오, 대단하잖아요, 그 친구. 그랬더니 그 친구 거물이 되기 전에, 그러면 before가 나오겠죠. But before... 그렇죠? Before he was, 네, 그다음에 거물. Before he was a big deal. 옛날 일이니까 was가 쓰였고요. 내 조수였어. 조수가 영어로 뭐예요? Assistant. 맞습니다. A-S-S-I-T가 돕다는 뜻이니까 돕는 사람 assistant. He was my assistant. 네, 그래서 여기 assistant가 들어가면 조수란 뜻도 있고 뒤에다 다른 단어를 붙이면 조란 뜻이 돼요. 예를 들면은 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professor. 그러면 조 교수는 뭐예요? 그렇죠. Assistant professor. 네, 이런 식으로. Sure. 다시 한번. Before he was a big deal, he was my assistant. 나는 그에게서 뭔가를 보았다고 내가 생각했어. 생각하다는 think고요. Yeah, think past tense thought. Mm-hmm.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봤다고 생각했다.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 Yeah, when I see this expression, I think of talent or ability or skill.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결코 가져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랄까? 아들은? 선. 네, 근데 그 바로 그 나의 아들이란 그런 정해진 아들이기 때문에 더가 쓰인 거고요. 그렇죠,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Ah, the son I never had. 아마도?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The son I never had, perhaps. 네, 좋습니다. 아, 그 친구 훌륭했어요. Oh, he was brilliant. 빛나는, 똑똑한, 뭐, 그 다음에 훌륭한 다 있잖아. 근데 영국에서 yeah.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wonderful, hey, cool, man.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인다면 cool. 영국에서는 brilliant. Yeah, I wonder if there's a sense of degree. For example, which is more powerful? Smart or brilliant? Brilliant. Yeah, brilliant is like super smart.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한 게 brilliant이죠. Yeah. 자, 마치 이제 뭔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As we became close. 네, close 주의하세요. 발음이 close 아니죠. 그래서 가까운이란 뜻이니까. As we became close. 뭐뭐하기 시작했다. He began to 그다음에 의심하다. He began to suspect. S-U-S-P-E-C-T. 이게 영어에서 suspect가 들어가면 전부 다 보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SU는 아래란 뜻입니다. 우리 서브웨이 할 때도 SUV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자꾸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말이에 이런 식으로요. 그죠? Yeah, he began to suspect. 네, 내가 말하지 않고 있다. That I wasn't telling him 모든 것을 everything. 네, 그러니까 he began to suspect that I was hiding something from him. Exactly right.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드렸고요. 포인트는 지금 뭐가 기억나세요? 그럴 때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Empty your mind. 마음을 일단 비우세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멍. 네, 멍. My mind is empty. 네, getting spaced.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볼게요. 거물이었습니다. 뭐가 떨어지? 거물. 아, 그다음에 deal. Yes, he's a big deal. 네, 그래서 거물이 되기 전에 내 조수였단다라고 했으니까 before 하고요. My assistant. But before he was a big deal, he was my assistant. 그에게서 뭔가를 봤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지요. 해서 thought 하고요. 뭔가를 보다 saw. S-A-W. 전부 다 발음이 똑같아요. thought. 그다음에 saw 이런 식으로 할 때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오, 발음도 정확해요. Thought I 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More than 100 years? Yes. 자, 아마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아들의 모습이랄까라는 얘기니까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 Never had. The son I never had. 아마도. Perhaps. 네. 아주 훌륭했어요. Oh, he was brilliant. 네.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지자. 그렇죠. 가까워짐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as랑요. Begin to suspect. He was brilliant. But as we became close, he began to suspect that I wasn't telling him everything. 좋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 마무리할 텐데요. 진짜로 I thought I saw가 I thought I saw. 네, thought I. 따라 이렇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He's a big deal. But before he was a big deal, he was my assistant.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a son I never had, perhaps. He was brilliant, but as we became close, he began to suspect that I wasn't telling him everything. 네, 좀 길긴 했지만 핵심 표현만 잡으시고요. Today's key expression. He is a big deal. 그는 거물이야. 먼저 세 번 확인.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네, 뭐래요? He's a big deal. 네, 그래서 big deal. 그래서 바로 거물이란 뜻이에요. 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Show us your love by shouting out loud, please. 자, 한번 가볼까요? 거물이야. He's a big deal. Your turn. Okay,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All right, everybody, here's a big deal. I'm 거물이래, 거물. He's a big deal. Okay, who's that guy? Oh, that guy, yeah, that's, he's a big deal. Yeah, he's a big deal. Sure. Okay, the bad guy. The bad guy's a big deal. All right, watch out. Look out. One more time. He's a big deal. 세 번 더 확인.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Oh, brother. It i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좋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거물이다라고 할 때 deal. Yes, he's a big deal.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죠. Oh yeah, VIP, huh? He's an important person. 네, important person. 그게 IP고요. 거기에 very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VIP죠. Yeah, he's an important person.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powerful. Ooh, yeah. He's a pretty powerful person. 다시 한번. He's a pretty powerful person. That means he's PPP. Yes, he's a pretty powerful person. 그렇죠. VIP도 있으니까 PPP도 있겠죠. Sure. 만든 거예요. Why not?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내용 go and check it out.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But before he was a big deal, he was my assistant. I thought I saw something in him, a son I never had, perhaps. He was brilliant, but as we became close, he began to suspect that I wasn't telling him everything.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금요일 이어질 장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A tune from Jigsaw. This is called Sky High.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ILGM Cambridge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에스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베이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멜로디를 따라 알찬 영어 표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팝스 English.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할 노래는요, Simon and Garfunkel의 바로 Sound of Silence. Yes, Simon and Garfunkel, of course, Paul Simon and Art Garfunkel, mm-hmm. super popular through the 60s, 70s, and 80s. Of course, they are timeless. 맞습니다. The Sound of Silence는 1964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설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죠? That's right. 네, 오늘 가사 부분 몇 페이지인가요? Well, GMPers, please join us. Look at the lyrics on page 112. 112페이지 들려주세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네. 제스민, 이거 가사를 아셔야. Of course. 네. Now let's look together. Page 112. Here we go. Now this is a very mysterious and very deep song, isn't it? Mm-hmm. Hello, darkness. 어둠이 안녕. My old friend. 내 오랜 친구.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네, 내가 여기 왔다는 얘기죠. I have come. 뭐 하려고요? To talk with you. 당신과 다시 대화를 나눈 거죠. Again. Yeah, it's all about loneliness and depression and sadness, isn't it? 맞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네.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그러니까 이게 darkness라는 것이 밝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둠이란 외로움이 있고요. 힘든 거. Why? 고통. Well,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네, because a vision. 어떤 vision이에요? 어떤 환상일까요? Softly, 부드럽게 살금살금 그렇게 creeping, 올라오는 거죠?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네, 포인트는 a vision left something이에요. 그 환상이 뭔가를 남겨놨다. 근데 left its seeds, 그 환상의 씨앗을 남겨놓은 거죠. 뭐 할 때요? 내가 잠을 잘 때. 근데 그게 어떤 비전이에요? 그렇죠? 바로 천천히 creeping, 기어가듯 왔던, 살금 다가왔던. You know what this is? This is very simply speaking, I had a dream and I remember it.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꿨는데 기억난다 얘기죠.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아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creeping하고 바로 sleeping, rhyme을 맞추고 있고요.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I ha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네, 당신과 다시 얘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I have come to talk. 그런 얘기죠.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네, 이 노래는 팀의 보컬이죠. 바로 폴 사이먼이 만든 곡인데요. 곡을 완성하는데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Yeah, they say that although the melody had been finished, they really needed more time. In fact, they needed about 6 months to complete the lyrics. 와, 그러니까 작곡은 됐는데 작사가 6개월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Mm-hmm. 자, 이렇게 어렵게 완성된 노래, 1964년에 발표된 그들의 데뷔 앨범이에요. Wednesday Morning 3am에 어쿠스틱 버전으로 수록됐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커다란 주목을 끌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Actually, yes, it was back in 1965 that music producer Tom Wilson suggested to Simon and Garfunkel that they change the song in kind of a folk rock style. 아. After they did that, wow, it really took off like a rocket. 그러니까 스타일을 포크 록 스타일로 바꿨더니 아주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들 이야기 내일 좀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The Sound of Silence. 이 말도 재밌잖아요.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반어법이기도 하고요. Yeah, I think this is a sound that's impossible for the JJ Brothers. The Sound of Silence. We can't keep silent. Not possible.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We're just noisy. 자, 예, 그렇다면 우리 가사는 내용은 아니까 우리 잔쌤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전에 확인합니다. Here we go. Hello darkness.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네, 좋습니다. 자, 귀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 두 줄 묶어서 편안하게 가보겠습니다. 뭐, 옥타브는 올리시던 아니면 같이 부르시던 그건 편한 대로 하시고요. 오케이, sing together.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여러분.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all sleeping. And the vision, 여러분.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all sleeping. 네, 좋습니다. That was a little bit scary, Jake. Why is that? whoa. 제가 두 가지 목소리를 다 해줘야죠, 그죠? 네, 어쨌든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That is the key expression.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네, 당신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Okay, let's enjoy the whole song now. Sure, sing along the beautiful tune from Simon and Garfunkel, Sound of Silence. Piyomdungi, Changgu.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극장 앞에서 암표를 팔고 있었는데. Oh, 저기 산신령님 계시네. 오, 제시카 말바 누나가 나오는 영화의 무대 인사 보러 오셨나보다. 슬쩍 가서 말 걸어봐야지. 안녕하세요. Hello, who are you? 저는 지나가는 꼬만데요.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실례합니다만 표를 사려고 줄 서고 계신 건가요? Yes, I really want to meet Jessica Malba. 어허, 제가요? 제시카 말바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맨 저 앞자리표 가지고 있거든요. 저한테 표를 사시겠어요? Really? How much is it? 원래 가격보다 두 배 비싼 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1.5배 가격만 받을게요. Oh, so it's an illegal ticket. Oh, hey, you're Jungkook. 아,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Well, there's a rumor that you're selling illegal tickets here. Who told you to do this? 아, 소문이 났다고요. 나름대로 변장을 한다고 한 건데 다들 알고 있었더니 변장 실패. Oh, so stop doing this. You shouldn't do this kind of thing, okay? 아, 알았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표로 제시카 말바 누나 같이 보러 가자고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꽁트 속에 나왔던 오늘 표현은요. 실례합니다만 표를 사려고 줄을 서 계신 건가요? 라는 뜻이죠. 자, 요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네, 간단하죠. 그러면 당신 지금 줄 서고 계신 건가요? Are you? 그 다음에 줄 속에 있다는 얘기니까. Are you in line? 네, 줄을 설 때에는 3차원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이. 왜냐면 면만 보이거나 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높이까지도 보이니까. 그래서 in line이라고 합니다. Are you in line?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가 to고요. To. 네, 사다. Buy. 그 다음에 표. Tickets. 네,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tickets. 됐죠? 자, let's put them together. 실례합니다만 표를 사려고 줄을 서 계신 건가요?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네. 자, 요거 오늘의 패턴인데요. 뭐뭐 하려고 줄 서다. 요거요. 요거 8번 연습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on what page? We are looking together at page 114. 네, 1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거 다들 흰 종이를 가리시고요. 영어 부분만. 실례합니다만 표를 사려고 줄을 서 계신 건가요? 그렇죠? In line to buy tickets.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두 번째, 이게 환불을 받는 줄인가요? 라고 해서요. 바로 to get a refund. Is this the line to get a refund?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장실 변기를 쓰는 줄에 다음 차례가 바로 내 차례야. 라고 해서요. 그렇죠? To use the throne. I'm next in line to use the throne. 네, THRO. THRON이는요. 우리가 왕좌라는 뜻이잖아요. You know, we've all been to maybe a busy amusement park or someplace. There's a long line and you think, oh, I'm next in line to use the throne. 그래서 그 왕좌를 이렇게 변기에 비유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탐이 팝콘을 좀 사려고 이미 줄을 서 있어라고 해서요. To get some popcorn. He loves popcorn, huh? Tom's already in line to get some popcorn.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출납원에게 지불하려면 줄을 서야만 해라고 하세요. Pay the cashier. Yes. You have to get in line to pay the cashier. 맞습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캐시어라고 들리지 않고요. Cashier. We know cash is money. Mm-hmm. The cashier is the person handling the money. Mm-hmm. Here's a quiz question. What's the name of the money machine the cashier uses? A cash register. Cash register. 맞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고지서를 내는데 줄을 서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해서 pay bills. I can't believe I have to get in line to pay bills. 그러니까요. 돈 내는 것도 짜증나는 이런 얘기잖아요. Yeah, you have to wait and wait and wait to pay. It's crazy. 네, 어쨌든요. I can't believe I have to get in line to pay bills. 마지막 이시절전 7번, 8번. Mm-hmm. 나는 유명인의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에서 바로 to get an autograph.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네, A-U-T-O-G-R-A-P-H 에서 autograph. Yeah, I probably would not use the word sign in this case. No, no.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맞습니다. 유명인사의 그러한 사인은 autograph라고 부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8번. 토마스 왕자가 다음번 왕이 된 그런 서열에 있다. 서열이 어려울 것 같지만 in line. 오, Prince Thomas is in line to be the next king.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 다음에 누구, 누구 다음에 누구 이렇게 다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in line, 그 다음에 to be the next king. I'm in line to be the next king. Really? My number is 4,277. Good to know that. 자, 그렇다면 1번, 4번, 7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A in line to B. That's right! A in line to B. That's correct. First one, give it a go. What is that? Buy tickets.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표사다.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Next one, number four, popcorn. Get some popcorn. Tom's already in line to get some popcorn. Popcorn 사다. Tom's already in line to get some popcorn. Next one, number seven, someone's waiting to get an autograph.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who? Alright, we've got three photos for three questions. Here we go. Please join us on page 115. You can see the first photograph. It says right there, ticket office. 네, 실례합니다만 표를 사려고 줄을 서신 건가요? 요거 영어로 도전.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I certainly am.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I certainly am. 정답은?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띵동댕. 네, 반응이 뭐래요? 그렇죠. 그럼요. Mm-hmm. I certainly am. 네, I certainly am in line to buy tickets의 줄임말이죠. I certainly am. The second photo, John. Oh my, looks like my breakfast. There's a box of popcorn. 네, 팝콘이에요. Mm. 자, 탐은 이미 팝콘을 좀 사려고 줄을 섰어. 뒷부분 빈칸 영어로 도전. Tom's already in line to get some popcorn. He doesn't waste time. Tom's already in line to get some popcorn. He doesn't waste time. 네, 정답은? Tom's already in line to get some popcorn. 딩동댕 해서 탐이 이미 팝콘을 사려고 줄을 섰다는 얘기니까 already in line. Oh yeah. Yeah, he doesn't waste time. 네, 당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잖아. 라면서 doesn't waste, W-A-S-T가 낭비하다는 뜻이죠. Yeah, that's right. Park the car, buy the tickets, and run to get popcorn.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are left with the last photo. Well, there we see, oh, it looks like a scene of fans around a famous person. 네, 나는 유명인의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 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될지 도전!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I hope we can take a picture, too.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I hope we can take a picture, too. 네, 정답은? I'm waiting in line to get an autograph. 띵동댕. 자, 반응이 뭐래요? 사진이라도 한 장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take a picture. Oh, I hope we can take a picture, too. 네, 우리가 사진이라도 찍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I hope we can take a picture, too. 네, take a photo, take a picture. 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표현 어떻게 또 이야기로 엮어주실지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John's magical recap. well, well, interesting development. My roommate Bingsu has become quite popular during this cold season. Yeah, everybody wants to meet him and talk with him. And I was surprised because I went home and I could not get in the house. Mm-hmm. Someone said,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I said, no, I live here. And now someone else said, well,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trying to go in? Are you trying to talk to Bingsu? And I said, yes. Bingsu,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He didn't answer. Instead, his assistant came out and gave me an appointment for next Tuesday, 3 o'clock. He's a big deal now. Ooh. Oh, what a guy. Uh-huh. 여러분도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돌발 팝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에 돌발 팝 퀴즈 배너가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그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돼요. 저희 작가님이 보십니다. 자, 아니면 유료 문자예요. 우물정891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means wow, wonderful, very, very intelligent. 네, 영국 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cool, 그런데 영국에서는 B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당첨된 분들께는요, 예, 굿모닝 팝스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죠. 네, 바로 굿모닝 팝스 공식 홈페이지의 노티스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예, 편지를 보내고 싶나 봐요. 그죠? In your letter. Here comes. Ooh, in your letter. REO Speedwagon.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아서 총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자, 지금 바로 Focus your energy on these three expressions. 가겠습니다. Screen English 기억나세요? 그는 거물이야. Oh yeah, he's a big deal. 네, D-A-L이 거래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거물, big shot, big deal 그런 뜻이에요. Wow, he's a big deal. Scott의 목소리로 세 번 확인.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네, 뭐래요? He's a big deal. He's a big deal. 네, 발음도 deal이 아니고 D-E-O처럼 들려요. Deal. That's right. VIP. He's a big deal. Very important person. Sure. VIP. Mm-hmm. 자, Pops English 기억나시나요? 당신과 다시 얘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Oh, I ha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왔으면 I came이고요. 앞으로 올 거면 I will come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 와있다라는 얘기니까 I have come.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그런 느낌까지 잡아보시고요. 자, who said that? This is Simon and Garfunkel.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아, 언제 들어도 좋네요. Yeah, where is Art Garfunkel these days? 어디는지. Okay. Yeah. Yeah, nowhere to be found.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예, 네, 복습입니다. 자, 뭐뭐 줄을 서고 계신 건가요? 제일 쉬운 표현, in이란 전치사. Yes, that's right. In line to. 맞습니다. to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티켓을 사려고 줄 서 계신 거예요.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다시 한번. Excuse me, are you in line to buy tickets? 맞습니다. 이거 응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환불 받으려고 줄 서 계신 거예요. 할 때 이 줄이 그 줄인가요? Is this the line? Is this the line to get a refund? 다시 한번. Is this the line to get a refund?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줄 서 있을 때는 항상 이게 무슨 줄인가요? Is this the line to buy something? Get in line. 줄 잘 쓰시고요. Yeah. 2월 11일 목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That means we're gonna say goodbye to you with this song. Yeah, the final song on the program today comes from the band called 10cc. Song is I'm Not In Love. Ah, because Johnny's in love. Already taken all the love. I'm not in love.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Sam. And Egan, tell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Guess what?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